제1과 입국 수속. Lección primera. Control de pasaportes. 여권을 보여주십시오. 여권을 보여주십시오. Por favor, su pasaporte.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Aquí lo tiene usted.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Con qué motivo viene a Corea? 관광 왔습니다. 관광 왔습니다. Vengo para hacer turismo.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일 때문에 왔습니다. Vengo por razones de trabajo.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Cuál es su profesión?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입니다. Soy empleado. 한국에는 처음 오십니까? 한국에는 처음 오십니까? ¿Es la primera vez que visita Corea?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í, es la primera vez. 아니요, 두 번째 방문입니다. 아니요, 두 번째 방문입니다. No, es la segunda vez. 며칠간 묵을 예정입니까? 며칠간 묵을 예정입니까? ¿Cuántos días se quedará? 일주일간 묵을 예정입니다. 일주일간 묵을 예정입니다. Voy a quedarme una semana. Hasta aquí ha escuchado usted la lección primera. A continuación escucharemos las palabras principales. 입국 수속. Control de pasaportes. 여권. Pasaporte. 여기. Aquí. 한국. República de Corea. 관광. Turismo. 일. Trabajo. 직업. Profesión. 회사원. Empleado. 처음. Primera vez. 두 번째. Segunda vez. 방문. Visita. 며칠간. ¿Cuántos días? 묵다. Quedarse. 예정이다. Ir a. 일주일. Una semana.